세바테나 크스마데 마다마다 현실이 칼색을 다돼 마다마다 마다마다 마다마다 올해 뭐 cruising on the bay 혹시 cruising like need more 가는 Nike though wicked tight 토크 need more 난 멋진 Nike though 이야 시타이 코너 need more 엔나이케더 아이타 이야 언어 지롤 서력 90 Time.